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찬송 한 장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곳에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귀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귀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귀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귀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심 바 되었느니라. 아멘. 예.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같이 아브라함의 자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특히 이제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라고 이렇게 크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생활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자랑이 될 수 있는 유대인들의 가장 큰 인물 중에 한 사람인 아브라함을 등장시킵니다. 오늘 1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약의 대표적 인물인 아브라함이 믿음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라고 확언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얼마나 큰 자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삼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 말씀,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라고 축복하셨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로서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유대인들이 자부심을 가지는 것도 분명 무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자랑할 행위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복된 것인가를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우선 첫째로 아브라함의 자랑은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랑 첫째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의롭다함을 행위로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적 자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절을 다시 볼까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우리와 아브라함의 자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랑이고 또 우리의 자랑이고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축복은 세상에 그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자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은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랑으로 늘 우리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자랑은 믿음의 의로 여겨주심입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여기다라는 말은 역시 법정적인 그런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8절에서 이렇게 쭉 건너가 보면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축복된 일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았습니까? 바로 믿음으로서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에라고 한 말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강조하고자 하는 단어는 바로 믿음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하고 존경하는 아브라함도 행위를 통해서 어떤 행함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서만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얻게 된 것을 날마다 자랑하고 또 감사하고 또한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마땅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의 자랑을 살펴봅니다. 무엇입니까? 의로움을 주신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랑입니다. 네? 의롭다함을 여겨주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자체가 자랑입니다. 3절을 그래서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자랑은 하나님께로 귀착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그 어떤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당연히 우리의 자랑의 대상은 나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므로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주장이고 또한 이것이 우리의 주장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고도 남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마음껏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는 자신의 육체, 즉 행함을 결코 자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라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의 출신과 율법적 흠없음과 또 소위 할례받음을 자랑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힐 때에 바울이 책망하면서 교훈한 그런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하고 또한 이것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믿게 하셨고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은혜요 감사이거니와 또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아서 생활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곧 후사입니다. 이것이 곧 축복입니다. 이런 믿음을 늘 가지고 살아가면서 넘치는 그런 자랑 속에서 생활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우리의 자랑할 것이 많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것보다도 물론 자랑할 것이 있겠죠. 뭐 공부도 잘하고 또 무엇인가 성실하게 행함을 통해서 이루어 놓은 것도 자랑할 만하고 칭찬 들을 만한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아브라함의 자랑 세 가지를 우리가 같이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랑은 의로움을 얻은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랑은 믿음의 의로 여겨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자랑은 의로움을 주신 하나님이다 라고 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러한 자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오직 믿음 주신 하나님, 그로 인해서 의롭게 여겨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살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귀한 복음을 널리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